HUBS. 에어 허브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허브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별 구경을 갔다가 별똥별을 보고 왔어요.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똥별이 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이라서 소원은 빌지 못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별똥별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밤에 너무 추웠는지 다음날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며칠을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찌뿌둥하네요. 얼른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고대제국의 위대한 유산을 품고 있는 페루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페루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다섯의 점심시간. 여러분의 여행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에어허브스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쿠푸왕의 피라미드 기억하시나요? 페루에도 아주 미스터리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 잉카 문명의 도시 마추픽추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2400m나 되는 안데스 산맥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도시의 특이한 점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족 주거지역과 평민 주거지역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던 걸로 보아 마추픽추는 잉카 황제의 명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곳의 건축물들은 면도날이 들어갈 틈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지어져 있어요. 철제 도구도 없던 시기에 어떻게 정교하게 절석할 수 있었을까요? 미스터리한 것이 참 많지만 그중 가장 기이한 것은 남겨진 유골들이 대부분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유골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 마추픽추를 버리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생매장해버렸다는 거죠. 멜라니 마르티네즈의 카루셀. Round and round like a horse on a carousel. We go, will I catch up to love? I can never tell. I know, chasing after you is like a fairy tale. But I feel like I'm glued on tight to this carousel. Right, 분위기를 바꿔서 신나는 여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페루에는 많은 여행지가 있지만 역시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추픽추예요. 페루 여행뿐만 아니라 남미 여행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마추픽추로 들어가는 문인 인티푼쿠를 보자마자 잉카의 석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어요. 고대 문명의 유적지가 주는 신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화려하진 않지만 신비로운 웅장함이 나를 압도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마추픽추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버스와 트레킹. 마추픽추는 아주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죠. 마추픽추의 관광로는 일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한 번 볼 때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눈에 다 담아두고 가는 걸 추천해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여행지는 쿠스코입니다. 쿠스코는 배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여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스페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고 새로 유럽식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지금은 잉카 제국의 유적과 유럽식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잉카 제국의 성벽인 삭사이와망과 르네상스 시대 건축 양식의 건축물인 쿠스코 메인 광장이 그런 모습이죠. 서로 다른 두 매력이 어우러져 더 큰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레디오헤드의 크립.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garden. I want a perfect soul. I watch it and notice when I'm not around. You're so very special. I was special. 오늘의 경유지. 아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군산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스페인의 건축 양식이 관광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건축 양식이 관광지가 된 곳이 있죠. 바로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신릉동 일부씩 가옥과 경암동 철길마을 등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있어요. 신릉동 일본식 가옥은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 지역의 유명한 토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스가 건축한 전통 일본식 목조 가옥입니다. 이곳은 영화 타짜의 촬영지이기도 하죠. 일본 특유의 목조 감성과 정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경암동 철길마을은 1944년에 군산에 자리 잡은 페이퍼 코리아 공장으로 신문용지 등 재료를 실어 나르기 위해 개설된 철도를 개조해서 만들어졌어요. 2008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열차가 드나들었다고 해요. 철도와 마을의 집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열차가 지나갈 때면 역무원이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어 통제하곤 했어요. 지금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마을로 탈바꿈했답니다. 추억의 군것질과 장난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군산에서 여행을 다 즐겼다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곳에 들러야 해요. 대전에 성신당이 있다면 군산엔 이성당이 있죠. 이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에요. 모든 빵이 다 맛있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빵은 통알밤 앙금빵입니다. 빵 속에 통알밤이 씹히는 게 아주 맛있답니다. 야채빵과 팥빵이 시그니처니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 한 입 베어물면 그날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혁오의 러브야. Would you say if you're best, may I? and we are down here. I'll say my friend, 'cause you are like most. You're like me and I'm like you. What you're thinking right now is always the same as me. That's why I'm so in love.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누구랑 같이 가시나요? 대부분 친구 혹은 가족들과 같이 가죠. 가까운 사람과 떠나는 여행도 물론 좋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동남아 4개국을 한 달 동안 여행하는 캠프를 보내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 달 동안 여행이라 중학생 시절 저에게는 꽤나 힘든 일이었죠. 걱정을 가득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친해져서 여행 내내 절친처럼 지냈답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서 오히려 더 마음 편히 놀고 왔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여행하고 먹고 웃으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여행을 다녀온 지 7년이 넘어서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그래도 여행 다녀오고 1, 2년은 연락하고 지냈을 정도로 친해졌답니다. 아직도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투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지금까지 여행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움이 주는 설렘도 필요한 법이죠. 김동률의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전부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페루 리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의 대부분 여행지는 고산지대라서 고산병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가벼운 두통과 숨이 답답해진다면 고산병을 의심해봐야 해요. 몸을 구부리거나 뱃속 압력을 높일 시에 이마 쪽에 두통이 심해진다면 고산병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잠시 멈춰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낮은 고도로 내려가야 해요. 아세타졸라미드라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니까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여행하자고요.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